널 위해 살아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모든 예전들은 다 숨겨지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